참 오랫동안 나 기다렸어. 하지만 네가 거절할까 두려웠어. 이젠 내 맘이 내 몸이 너에게만 반응한 사람이 사랑이 찾아와도 다 그래. 이젠 때가 된 거지. 그대 없으면 난 거지. 나 마찬가지야. 나 그대뿐이야. 나 이제 용기를 내 고백해. 값비싼 반지 로맨틱한 멘트도 준비하지 못한 채 내게 하는 청혼. 프로포즈 아니 아마추어 포즈인 것 같아 미안해. 하지만 내 맘이 내 약속이 다이아보다 단단해. 어찌 보면 내 사랑은 참 간단해. 그러니 날 믿어줘 날 받아줘 영원토록 너만 지켜줄게. 나와줘 I'm just a little bit too.